blackout. 긴장해 보면요 blackout. 긴장해 보면요 blackout. 긴장해 보면요 blackout. Real talk 깊이 파고든 그 후에 blackout. 짙은 어둠이 날 장악해. Oh no. 모든 감각들이 묶인 채 I can't get on my way. 답을 알 수 없는 게 Honey honey 왜 그러니. Came with a hurry hurry 휩쓸려 멀리 다가오지마 nobody body nobody body 자 이제 말해 뭐해 hurry 시작됐어 earthquake 절망의 뿌리 계속해 내려들어 나의 의지 꺾이지 않는 꿈 벌어진 틈 멈추면 끝 따라와 내게 no limit 올려봐 boost 이상을 love play the game finish I'm done. Back up back up. Blackout, 긴장해 보면요 blackout. 머릿속에 빛을 꺼줘 난 그냥 비가 더 꺼려 blackout. 그대로 즐기지 뭐 내 틀을 찍찍 퍼 심심이야 yeah. 내 리듬에 맞춰 인연만이야 yeah. 길이 막힌 다음 yeah. 위로 가지 나 I'm on my gravity blackout. 내게 재밌지 별들의 chemistry 튀기지마 galaxy 지치지마 먹히기 전에 난 썰어먹었다 니 어둠을 통제 시키지마 니 머릿속에 fire 밤은 기니까 니 어둠을 통제 절망의 노래 계속해 내려가 나의 의지 꺾이지 않는 꿈 벌어진 틈 멈추면 끝 따라와 내게 no limit 올려봐 boost 이상을 lost play the game finish I'm done.